당신은 그는 아서를 보고 말했다. 어항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봐도 될까요? 물고기를 넣어뒀어요. 아서는 어쩐지 약간 민망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물고기가 한 마리 있는데 어항이 있길래. 그는 말꼬리를 흐렸다. 다른 건 안 해봤어요? 아니, 원코가 말했다. 해봤다면 아마 벌써 알고 있겠지만. 그는 고개를 다시 흔들었다. 아내는 우리 어항에다가 메갈을 보관한다오. 원코가 다시 말했다. 말투에 처음 듣는 어감이 배어있었다. 어젯밤까지는 그랬지요. 어젯밤에 아서가 천천히 그리고 숨을 죽이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메가가 다 떨어졌소. 원코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내는 지금 메가를 사러 간 참이지. 그는 잠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펜저치가 똑같이 숨이 턱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항을 씻었소. 원코가 말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아주 조심스럽게 씻었어요. 메가가 한 점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은 후에 보풀하기가 없는 천으로 천천히 빙글빙글 돌려가며 아주 천천히 닦아서 말렸소. 그리고 귓가에 대보았지요. 혹시 어항을 귓가에 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둘 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번에도 느릿느릿하게, 이번에도 멍청하게. 아마 귀에 대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안내서를 위한 안내서 1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잔이고요. 저는 모이고요. 저는 달선이입니다. 저는 부입니다. 방금 들으신 부분은 31챕터, 그러니까 4권의 31챕터에서 원코와 아서 그리고 펜처치가 어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신앙송 코너였고요. 네. 이번에 자쿠원의 재림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번 주와 같이 숫자를 하나 뽑아주시면 49까지. 네. 저는 41을 하겠습니다. 저는 38. 전 42. 다들 뒤에 숫자를 고르시네요. 저는 36 하겠습니다. 잔님의 이번 주 운세. 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려면 절대로 균형 감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 균형 감각을 가지지 말라는. 아, 미치라는 소리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필요한 네. 네, 운세네요. 저는 41을 했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정신병원 바깥에 무슨 의미죠? 정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 저 잔님과 정반대 운세가 나옵니다. 전 제 운세를 봤는데 뭡니까? 38번입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프로서시 부분이었죠. 아, 진짜네요. 자기 인생 전체가 무슨 꿈만 같았다. 때로는 그게 누구의 꿈인지 그 사람들은 이 꿈을 재미있어 하는지 궁금하게 됐다. 아, 꿈만 되게 같은 일들을 우울한 중간이에요. 아, 저는 42번이 네. 약간 우주 시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시달리고 있으시죠? 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정신이 별로 없고. 다들 우리 이번 주 운세는 안 좋네요. 대체적으로. 아, 네. 아니, 저 좋았어요. 아, 제 기준으로 생각하네. 네, 이렇게 자코원의 재림 코너. 재밌네요. 저희만 재밌는 건 아닌지 2주째 걱정이 됩니다. 그럼 메가도도 출판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줄거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4권의 28챕터에서 40챕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에필로그랑 젊은 자포들 안전하게 처리하다라는 약간 부록 같은 부분이 있죠. 일단 4권 내용부터 보시면 아서는 펜처치와 함께 존 왓슨이 살고 있다는 정신병원을 바깥으로 향합니다. 존 왓슨은 자기를 정신이 멀쩡한 원코로 불러달라고 하죠. 존과 아서 펜처치 모두는 각자 어디서 났는지 모를 어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존은 어항에 귀를 대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항이 돌고래가 인간 보존을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남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아서와 펜처치는 런던 시내를 모두 파괴하며 착륙한 비행 접시를 보게 되고 그것을 타고 온 포드와 재회합니다. 이 비행 접시는 고대 민주주의 세계에서 온 이들의 것이었는데요. 포드는 기지를 발휘해서 아서와 펜처치와 함께 그 우주선에 히치하이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남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프락이 죽어가는 순간 알려준 주소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거의 고철이 된 마빈을 만나게 됩니다. 펜처치와 아서는 마빈을 들고 마침내 전망대에 도착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펜처치는 그것이 자신이 잊었던 메시지임을 기억해내고 마빈은 영영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이제 젊은 자포드 안전하게 처리하다 부분은요. 젊은 시절의 자포드가 안전과 시민 안심부에서 나온 공무원 두 명과 함께 침몰한 배를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에 오르는 얘기입니다. 배의 이름은 완벽하게 안전한 배인데 이 배는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다수의 위험물질과 주문용 합성 인격을 가득 싣고 블랙홀에 버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가재를 너무나 먹고 싶었던 이 배의 조종사에 의해 바다가재가 널려있는 행성을 잠시 우회해서 가려다가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던 것이었죠. 자포드와 두 명의 공무원은 침몰한 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전반적으로 되게 궁금하게 하는 요소가 많았잖아요. 뭐 원코의 존재도 그렇고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도 그렇고 근데 떡밥들이 되게 거대한 느낌이었던 것에 비해 약간 메시지가 저는 생각보다 실망이라 약간 싱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좀 저도 비슷한데 대체적으로 허무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떡밥은 되게 있는 대로 막 다 던져놓고 그거 제대로 풀지도 않고 아니면 풀려도 그렇게 떡밥으로 던질 만한 이야기였나 하는 식의 떡밥이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 잔님은 메시지가 실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빈이 거기서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되게 편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저도 받아서 약간 어딘가 위로가 되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번에 읽은 부분에서 별로 극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정신멀쩡한 원코의 이야기하고 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만한 점이 많아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와 아서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솔직히 아서와 펜처치의 이야기는 좀 지루했거든요. 근데 포도와 아서가 만나니까 다시 예전의 재미를 되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포드가 자기가 아까 포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아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게 대화의 패턴이잖아요. 네. 레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그걸 보니까 정말 반가웠고요. 그래서 확실히 포드하고 아서가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케미가 있죠. 아 진짜요? 아닌가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저도 포드가 딱 나타났을 때 이제 뭔가 대화가 좀 생동감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나오자마자 이제 막 히치하이크 하고 하는 모습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았다는 거에도 동의를 해요. 그리고 저는 메시지를 되게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왓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신멀쩡한 원코어라고 번역이 되겠죠? 네. 그 31챕터 첫 부분에 이 사람을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데이빗 보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거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만큼 뻣뻣하다라고 묘사가 돼 있던데요. 그냥 엄청 뚱뚱한 데이빗 보이를 말한 거야. 이렇게 막 겹쳐놨잖아요. 데이빗 보이 붙이고 막 팔에다가. 아 그런 건 저는 그래갖고 이거 왜 이런가 싶었는데 약간 그만큼 그러니까 데이빗 보이가 되게 특이한 분들 글램라 막 이런 거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 정도로 미친 듯이 특이하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외형을 의미하는 건지 속성을 의미하는 건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가 아닐까. 네. 저는 정신이 멀쩡한 원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매트릭스에서 빨간약 먹은 사람과 같은 범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다 다르고 같은 걸 봐도 느끼거나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보는 것 자체가 다른 거고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이 미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되게 좀 애매해지는데 그 실은 책에서 설정한 거 자체가 좀 극단적인 면도 있고 SF고 우주여행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정상성의 범주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르긴 한데 지구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막 미친 사람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 나중에 그 기념품 샵 같은데 우주의 기념품 샵 같은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외계인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났고 4번 첫 번째 저희 녹음할 때 팬처치가 뭔가 다른 것을 봤고 또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쳤다고만 하잖아요. 뭐 진실을 말함에도 소수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면도 다분히 존재하고 물론 제가 봐도 그리고 아서가 봐도 이 사람 미쳤잖아요. 그래요. 미친 것처럼 보여요. 뭐 우리가 옳다 그르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는 뭐 기준들에 있어서는 논거랑 논리가 불변의 것인지 임의로 채워진 것인지는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캐릭터였어요. 자신을 정신 멀쩡한 원코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밝히잖아요. 뭐 똑똑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차라리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고 미친놈 취급을 받은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이런 점이 부러워서 정신이 멀쩡한 잔 아니면 잔 더 세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잔 더 세인 하니까. 그죠? 어감이 있어보여요. 뭔가 좀 저는 좀 얄밉더라고요. 현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번에 읽은 부분에서 전화를 해갖고 이제 정신병원이 어디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원코 부인이 이쑤시개 설명 안 읽어보셨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알게 된 게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정신병원이고 원코가 있는 곳만 정신병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서 뭐야 지가 뭔데 지만 안 미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잔님이 그러니까 정상성의 범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흔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면서도 가장 평소에 쉽게 무시해버리게 되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코도 자기 남은 미쳤고 자기 안 미쳤다는 맞아요, 그 정상성의 맞아요. 범주를 어쨌든 자기도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자기만의 정상성의 네. 범주가 있는 지 혼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제정신 아니고 자기만 제정신이고 하는 그 부분이 좀 건방지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또 이 정상성의 범주를 얘기하면 좀 가끔 위험해지는 게 그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야 뭐가 옳고 그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재워버린대요. 아 이게 재워버리니까 그 막 그러면 도대체 정상이나 비정상이란 게 전혀 안 존재하던 거야? 하는 질문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막 살인자 같은 이상한 애들이 사람 죽이는 게 왜 나쁜데?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하는데? 이런 막 노답같 개소리 같은 걸 막 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실 그거에서 멈추는 사람들은 중2병이거나 살인자거나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근래에 정립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초와 꼰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건 제 생각에는 나이랑 성별의 여부가 아니고 약간 자신이나 외부, 그러니까 타인을 확정짓는 사람이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이 말하는 정상성의 범주까지만 아, 거기까지만 허락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폭력을 저지르고 있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아, 저도 원코가 특이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 이 사람 도라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현명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 왓슨이 정신 멀쩡한 원코라고 부르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원코도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기가 정말 쉬워요. 또 그리고 게다가 사회 주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말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원코는 그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덕에 남들은 알지 못했던 돌고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명한 사람인데 세상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발상 같은 걸 보면 진짜 도라이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코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보다 보니까 되게 옛날에 나온 우주의 통치자 캐릭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장소적으로도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는 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메시지도 뭔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좀 뭔가 핵심이 있고 하는 모습이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결국 미친 사람이 우주의 통치자라 불리는 사람이랑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한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좀 묘한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약간 이 더 원코는 지가 진짜로 미쳤음을 사람들한테 막 어쨌든 난 미친놈이야 이런 느낌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우주의 통치자는 되게 순진무구한 척하면서 막 우주선 떠날 때까지 막 걔랑 계속 대화하고 하면서 못 가게 만들고 막 이런 뭔가 좀 더 사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대놓고 매니퓰레이트 하는 거 예, 약간 에. 뒤로 조정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상 깊었던 부분에서 맨 처음 얘기할 거 역시 이 사람의 집인데요. 네. 이 사람 집 묘사할 때 이제 MC 애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그 천장 그림이 MC 애셔의 그림 같았다고. 네. 이 사람은 네덜란드 파나가인 마우리츠 코르넬리우스 애셔이고 그 파나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 그 뭐였지? 그 애셔 그림 보면은 되게 테셀레이션? 맞아요. 아. 테셀레이션 기법으로 이렇게 빈틈이 없게 공간을 채우는 기법으로 무늬도 만들기도 하면서 어떤 그림은 되게 뭐랄까 모순이 그림 속에 있는 그 자체를 표현하고 그런 점이라서 딱 와닿았어요. 집의 천장이 어떤 모양이리랑 되게 기괴하면서 뭔가 아, 저는 그 왓슨의 집이 안팎이 뒤집혀 있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애셔의 그림을 볼 때도 그렇지만 어디가 내가 아니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가 밖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신기한 점은 그 집이 정신병원의 바깥이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의 바깥에 있는 집인데 안팎이 뒤집혀 있는 집이라는 네. 거죠. 그 왓슨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세상을 전부 집어넣을 정신병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정신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세상과 큰 차이가 없고 왓슨은 정신병원에도 그리고 세상에도 속하지 않는 뭔가 제3지대에 있고자 하는 인물처럼 여겨졌고요. 근데 이거 되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가두지 않고도 그렇네. 아 그렇네요. 가두지 않고 가뒀네. 가두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정말 부인님 말처럼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약간 정신승리 아닌가요? 그렇게 내가 왕따다 한 게 아니고 내가 시킨 거야. 악규 그러니까. 정전의 악규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 근데 진짜 이 비유를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C 애셔를 여기다 끌어가지고 온 것 자체가 뭔가 그런 모순들을 드러내기에 되게 네. 내가 대상화하려는 것이 또 대상화되고 그런 이거는 마치 네? 아니요 뭐죠? 뭐죠? 보르스 얘기할 줄 알았어 저 보르스 덕후 넘어가죠 보르스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저는 근데 그 원코가 세상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쑤시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쑤시개 때문이잖아요. 네네. 물론 뭐 다른 이유가 많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쑤시개 통에 이쑤시개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쓰여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거 뭔가 납득했어. 약간, 그럴만도.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코야 뭐 자기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걸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아는 거지만. 생판 처음 이쑤시개 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조그만 거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기 되게 민망한 물건이잖아요. 네. 이런 거 좀 특히 외국 갔을 때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저는 외국 가면 식당에서 빵 한 조각 나와도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이상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실존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만 왠지 좀 다른 사람들 눈에 좀 이상하게 보이게 먹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막 버스표 끊을 때도 이걸 탈 때 내야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찍기만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되게 다른데 맞아요 막 그 식당에서 거기서 빌지 계산해야 되는 건지 맞아, 맞아, 아니면 맞아. 나갈 때 계산하는 건지 막. 그게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걸 설명 써놓으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인물 얘기할 때 원고가 되게 얄밉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얄미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그냥 좀 이쑤시개 사용법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좀 많이 친절했을 뿐인데 이 사람 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렇죠 근데 가끔 설명서 보면 진짜 뻔한 말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먹지 마세요 이걸 맞아 먹지 마시오 아니 근데 그 생각해보면 달소연님 말처럼 그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메시지를 보낼 때 메시지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노인분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만 해도 잘 모르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아니 왜 버튼이 없어? 맞아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이 사람은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몰아가 이 사람은 변명할 수 없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아서랑 펜타치랑 원코랑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귀 기울여 보라고 하잖아요 어항에 귀를 기울였을 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이 어항은 인간 보존을 위한 캠페인에서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는 이걸 보고 이따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너에서도 다루게 될 것 같지만 이거야말로 약간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역발상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입장이 인간은 돼본 적이 없잖아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백인 외에 다른 인종은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네요 네. 여하튼 인간이 뭔가 환경과 생태 보존을 외치는 이유들은 되게 많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자신들을 위함이 가장 많이 그 보편적으로 쓰이는 논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완벽한 정당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부분에선 들더라고요. 그들의 입장, 뭐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칼 세이건 코스모스로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고래들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고래들은 초음파 이런 걸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멀리 있는 고래들과도 과거에는 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진짜 멀리 있는?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가 인간은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정보의 양으로 치면 고전 일리아드와 같은 수준의 방대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억했다가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못하잖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그냥 기억으로만 이거가 재생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배나 뭐 해상교통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신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의 소음공해와 같은 여건들이 생기면서 이 고래들 커뮤니케이션 폭이 되게 좁아지고 한정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커뮤니케이션이면 사실 우리와 같은 문명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그들만의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인간들이 약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 역발상을 해보는 거라서 뭔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인간이 느꼈던 우월한 감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이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저기 그 잠깐 비해신이 유명세를 탄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과학자가 인터뷰를 하나요? 네. 거기서 과학자가 이 비해신 현상을 가지고 즉발적인 근접 인과성 기상학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 되게 재밌었던 게 과학 특유의 그런 어려움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이라서 맞아요. 물론 과학자분들은 나름대로 되게 고심하고 어떤 고유명사를 정하고 뭐 이론을 세우고 이름 붙이는 거긴 하겠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부러 저렇게 어렵게 지은 거 아니야?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잘 캐치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 약간 대변되는 학자들 특유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비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면 일반인들이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만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게 과학자들이 다룰 영역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데 약간 은어라는 게 집단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의도도 있지만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해 쓰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용어들의 문제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학자들끼리만 소통 가능하게 하면서 다른 학자나 일반인은 아예 그 논의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또 법률 용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과학의 대중화인데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그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문가들하고 대중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은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고 이렇게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한다는 것만으로 욕을 먹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렇게 얕게만 얘기한다. 근데 사실은 그런 눈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드 프리펙트가 타고 온 우주선이 고대 민주주의 세계에서 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도마뱀들이 지도자이고 사람들은 도마뱀을 진짜 싫어하지만 자기네들이 투표에서 뽑은 정부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부에 가까울 거라고 대충 생각하고 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이게 진짜 촌설살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도마뱀이라고 대표되는 지도자들을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투표를 행사하면 권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맞아요. 내가 투표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대충 생각한다는 것도 지나가듯 약간 맞아요. 툭 치고 가는 표현이 묵직한 질문으로 다가오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가 좀 개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 이야기가 되게 전국을 찌르면서 좀 씁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선거에서 도마뱀을 지도자로 뽑는다는 게 좀 웃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일반 사람들도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동물에 많이 비유하니까 뭐 딱히 뭐. 아 이게 비유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애들이 정치를 하다니.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도마뱀 같이 생긴 도마뱀을 찾는 그 외계인들이 떠나잖아요. 그때 포드가 이 비행 접시를 히치하이크 하는데 이 장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는 영화에서 아선의 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포드가 쇼핑카트에 맥주를 담아가지고 등장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영화의 장면이 여기 장면을 차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쇼핑카트 막 이렇게 맞아요. 가지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왔던 장면에서 과학의 뭐죠? 신기원. 신기원이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쇼핑카트에 뭐 담아갖고 하는 데다가 그게 사실은 워크맨이었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는 것도 너무 웃겼고.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 우주선을 타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뭔가 성경의 출애굽기랑 약간 우와. 비슷하게 여겨져서 신기했는데 이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하는 내용이에요. 애굽이 이집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아무튼 탈출하게 되는 내용인데 탈출하게 되는데 그때 광야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무한한 광야를 지나서 그곳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서술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곳이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산은 모세 말고 일반 사람들은 정상까지 오를 수가 없었고 근데 여기서도 일반 사람들이 망원경으로 그 메시지를 보면 망막과 시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또 메시지가 여기 책에서 천국의 신성한 빛으로 눈부시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이미지도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약간 불의 이미지도 좀 겹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메타포는 아닌데 군데군데 그 여정에서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와 신기하네요. 네. 역시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망원경으로 확인한 메시지가 메시지가 저희 클로징 멘트가 네. 이제 드디어 기원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저는 여기서 좀 허무하고 허망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프롤로그에서는 이제 이 메시지로 아무도 싸우지 않게 되고 평화 올 것이다. 그 메시지가 영영 사라졌었다가 이번에 나온 건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허망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메시지가 마빈에게 안식을 주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빈이 되게 똑똑하고 이것저것 다 알고 무엇보다 신의 피조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마빈은 어떤 생명체의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이든 뭐 그런 문명사회의 피조물인데 오히려 자신을 만든 사람은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결말은 좀 허탈한 마음은 들지만 재밌기도 하고 마빈 말대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면도 사실 저도 있었고요. 삶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고생은 막 엄청 하고 이거 도대체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빈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번에는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빈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죽음이 가까워. 새로운 해석이다. 사람이 달라지면 죽을 때가 됐다고. 우주보다 3배나 나이를 더 먹었는데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메시지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근데 저는 좀 이 메시지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과로 퉁치기에는 이 세상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솔직히 사는 것도 좀 거지 같잖아요. 족같죠. 그래서 제가 좀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들만 보더라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과를 하는 게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게요. 아, 그럴만 하고 있어. 아, 그럴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 악이라는 개념이 없는 세상을 만들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었으니까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앞에 두 분과는 다르게 읽자마자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Sorry for the inconvenience잖아요. 네, 영어로 하면. 네. 근데 그게 되게 대단하게 멋있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 멘트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페북 같은데 뭐. 그죠. 오류 나면 뜨는 막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식상하다고? 하나도 안 쏘리 해보고. 그러니까 아, 영문으로 보면 진짜 안 쏘리 해보고. 그죠. 진짜 미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되게 별거 아닌 사과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을 촉발시킨 일종의 좀 책임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아유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막 대단하게 구구절절하게 막 다른 말도 없이 아 뭐 내가 그러려는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실은 알고리즘이었어 신이.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린 정보의 세계 그런 피조물들. 네네. 아 네네. 죄송합니다.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리고 그 죄송한 것도 되게 다른 대단한 게 죄송한 것도 아니고 겨우 막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그게 좀 귀여운 것 같고 전 예전에 이거를 에코백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려고 했거든요. 디자인 하다가 손이 너무 똥이라서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을 평소에 가방에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 게 아유 네 죄송합니다 막 아, 제가 괜히 존재 갖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불편을 끼쳐서 죄송해요 막 이런 귀엽다. 느낌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빈 입장에서는 더 위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이 문장이 되게 형식적이고 막 건물 고장나면 써있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삶의 마지막에 듣기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너무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아 그래 딱 그 정도였구나 하는 느낌? 그래서 마빈이 이제 다 고장나서 죽어가는데 되게 뭔가 엄청나거나 해석이 필요한 문장이었으면 좀 피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이 부분이 아까 그 원코랑 우주의 통치자처럼 뭔가 패턴 같이 느껴졌는데 그 삼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답은 40이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보이는 마지막 메시지를 알려주겠다 그랬는데 답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허무하면서도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마비는 피조물의 또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과 온 세계를 만들었다는 신이 자기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어쩌면 마빈한테는 그게 위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생명체들은 목적을 가지고 마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마빈이 해낸 것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시키는 것을 미안해하지도 않은 거죠. 불쌍해요. 근데 그 생명체를 만든 책임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생의 마지막에서 굉장히 큰 위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지 미안해 약간 이런 느낌. 마빈한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무신론자인 더글라스가 왜 이런 부분을 넣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사과란 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시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무신론적인 시각을 이 중요한 순간에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4번이 끝나고 아니요 저 에필로그 남아 근데 에필로그가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뭔 얘기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네. 아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에필로그가 더글라스 웨덤스의 세계관을 잘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 세상은 자신의 의도랑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고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우연이 겹쳐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세계관인데 그냥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사는 곳을 침략한다고 생각했던 외계인들이 베르센발트의 과학적 발견에 감명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면서 막 협정도 맺고 하는 걸 보면 솔직히 좀 황당하잖아요. 근데 더글라스 애덤스가 말하고자 했던 게 그냥 원래 세상은 황당한 거야.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별로 없어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해석만이 유일하게 이 에필로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젊은 자포드 안전하게 처리하다. 네. 젊은 자포드의 얘기죠. 이제 달소녀님이 활약하실 때가 아 이제 자포드 얘기라서 아 근데 근데 사실은 자포드에 관련한 얘기는 좀 아니라서 읽으면서 아 자포드가 뭐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건가 이러면서 읽었는데. 별게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웠고 근데 여기에 이제 부산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전한 배잖아요. 네. 자포드가 들어가면서 아 여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공무원들이 부산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부산물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뭐 절차의 부산물이기도 하고 디자이너의 부산물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말인가? 근데 이게 있다가 세상에 부산물이 되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해도 살면서 진짜 별의별 쓰잘데기 없고 이상한 막 그렇게 좋지도 않은 있을 필요도 없는 부산물들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부산물들이 좀 완벽하게 통제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그게 내 흑역사가 될 때도 있고 이 책에서도 자기들이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감당 못해서 어디 묻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스스로 일부러 꼭 의도해서 만든 것만은 아니라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동시에 그래서 되게 기차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나 뭐 사는 거나 항상 부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아우리스트 막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우리스트란 그리스어로 불확정 과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죠. 아우리스트는 그 에너지 생산 형태에서 사용되던 장치인데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 탐사가 광적인 지경에 달했을 때 소진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과거였다는 걸 발견해내고 사람들은 이제 그곳으로 그 과거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결국 모두 탕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시대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미래랑 과거를 대치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동일한 값으로 두고 표현하는 점에서 아까 돌고래 감사표시 그것만큼이나 좀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장밋빛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그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약간 미래의 사람들도 어쨌든 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구성하는 연대의식이 하나는 게 아니라 약간 시대를 넘어선 연대의식을 말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이 부분은 그리고 정확하게 핵에 관련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것 시스템이 약간 소수자적인 지역성을 띠는 곳을 희생시키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근데 막 이제 시대를 넘어선 연대의식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가끔은 좀 그런 거 포기하고 싶긴 한 게 당장 오늘 내일 사는 거 힘들어 죽겠고 그리고 물론 현재를 살면서 현재를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서 미래 사람들까지 연대해야 되면 진짜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당장 나의 상황에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성인이 아닌가 진짜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제가 힘들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되게 좀 많이 감명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달소녀님이 말한 것처럼 어려우니까 더 감명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연금을 개혁한다든지 뭐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같은 그런 일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사회의 방향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사회가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대가 처한 상황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을 만든 세대들은 20대가 아니고 맞아요. 그 윗세대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떤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20대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선 때 그런 말 한 사람 되게 많지 않았어요? 니네가 투표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소위 20대 개새끼론이죠. 20대는 근데 투표해도 개새끼고 안 해도 개새끼고 그런데 근데 지금 20대가 그 10년 전에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그 투표권이 없었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제가 맞아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린 세대들은 좀 소외가 되고 기성 세대들이 이렇게 사회 방향을 결정하다 보면 사회가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도자라도 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스님처럼 설명하니까 왠지 미래 세대에 대한 내용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투표를 해도 그러니까 저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게.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그게 진짜로 뭔가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코너가 마무리되고 오, 작원이 끝났네요 진짜 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기회라니 예고편 같다 영화 예고편 이번 주에는 마크 카워다인과 더글라스 애덤스가 같이 쓴 마지막 기회라니 책을 보고 오기로 했죠.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다른 저는 이제 은하수를 여행은 히치하이커의 안내서만 읽었으니까 소설만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글라스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이번 이 책을 읽으면 어쨌든 자기가 직접 쓰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바로 말하는 그런 글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그냥 자기 에세이나 자전적인 얘기도 되게 소설처럼 쓰더라고요. 유일한 논픽션이라고 하는데 소설과 별 다를 거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한 게 그냥 진짜 논픽션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되게 이상하고 신기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소설처럼 읽혔던 것 같아요. 배경 자체가 그렇죠. 저는 되게 그러니까 문체 같은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 어느 섬에 가게 됐는데 그 섬이 뭐 해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에서 바위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게 엄청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근데 그런 설명을 막 잔뜩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그럴 뻔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되게 재밌는 묘사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더 이 사람이 문체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멸종 위기 보호종이니까 그래도 나름 진지한 내용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말하면 훨씬 술술이 기고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이게 근데 너무 더글라스가 생생하게 묘사해서 그런지 이 사람이 얼마나 미개하고 일처리가 엉망인 곳에 가는지가 생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자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면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서구인이니까 약간은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걸 읽고 되게 남는 인상이 아 인도네시아 항공은 절대 타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각자 읽어본 부분이 다르잖아요. 저는 뉴질랜드 편을 읽어서 그런지 그런 인상이 없었거든요. 맞네. 그 부분도 읽어봐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서구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묘사가. 맞아, 특히 막 중국에 가는 부분도 더글라스 애덤스가 그때 처음 중국에 갔어요. 이거 다큐를 녹음하기 위해서 거기서 보면 좀 서구인의 시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고 읽어보고 싶어요. 더고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처한 현실을 강조하면서 뭔가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맞아요. 근데 더글라스 애덤스는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기대지 않고 정말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동물들을 관찰하고 자기가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하는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막 글을 읽다 보면 막 친구를 소개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했고 그 동물에 대한 부분 말고 동물을 찾아가는 여정이 정말 재밌었어요. 막 양쯔강 돌고래가 나오는 챕터를 보면 3분의 2가 중국에서 막 사촌구도를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진짜 웃기거든요. 궁금해지는데 막 콘돔을 사러 막 중국에서 콘돔을 왜 사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보러 왔는데 저도 그 부분만 봤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그게 그 수중 마이크가 없어서 돌고래 소리를 녹음하려고 하는데 서문에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막 사려고 하는데 그 부분 진짜 웃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더글라스 애덤스가 여행기를 써서 책을 내도 되게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겠다. 그래서 저는 거의 여행기 같았는데 맞아요. 여행기 유명한 여행 작가 중에 그 빌 브라이슨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이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비슷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좀 심하죠. 수위가 좀 아 그래요? 수위가 좀 높네. 아 그래서 되게 퍽퍽한 내용도 재밌긴 해요. 그럼 일단 각자 파트 얘기해 볼까요? 일단 이 처음 부분은 그 85년에 그 마다가스카르 섬의 멸종위기 중 아이아이를 취재하러 가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88년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책의 본격적인 내용인데 맨 처음에 가는 데가 코모도 섬이에요. 제가 읽은 파트고 닥들이 서커스라는 파트입니다. 일단 코모도 섬은 인도네시아의 되게 작은 섬이래요. 근데 지구상에서 평방미터당 독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파트는 코모도 왕 도마뱀을 만나러 가는 여정인데요. 이게 희귀종인데 끔찍한 입냄새와 죽은 동물들을 주식으로 하는 식성,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식인 취향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처럼 좋아하기가 힘든. 맞아요. 저 이 얘기 들었어요. 거기 가면 막 도마뱀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냥 도마뱀이 그냥 있대요. 네. 길이는 거의 3m에 육박하고 높이도 1m를 넘어가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1m가 넘어요? 네. 아무튼 이들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독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전에 독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한테 가거든요. 근데 인물 묘사하는 것도 얘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독사한테 물려서 뭐 안전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독사한테 안 물리는 겁니다. 정답. 그러니까 치명적인 독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게 치명적이라는 뜻 아닌가요? 약간 그런 부분이 책과 비슷한 묘사라고 느꼈고요. 그렇네요. 아무튼 이 코모도 왕 도마뱀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되게 특이했는데, 얘네가 오지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 닭들을 몇 마리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중 한 마리를 이 도마뱀이 잡아먹는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닭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 닭을 입속으로 넣으면서 도마뱀이 더글라스를 태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냉혈한, 그게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오늘 살인자를 봤더라도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서 태연한 눈으로 자기를 본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런 느낌이었다고. 오, 진짜 웃었어. 그래서 냉혈한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건 결국 동물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이제 대입해서 보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뱀을 혐오하는 시선 역시 그냥 우리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은 결국 도마뱀의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거는, 미국 관광객이 그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마뱀은 이미 충분히 먹어서 더 먹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장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원 관리인이 산 염소를 도축해서 도마뱀에게 던져준 거예요. 근데 도마뱀은 배가 안 고프니까 미적거리다가도 이제 결국 염소를 잡아먹게 되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관광객들은 볼거리를 획득한 거죠. 더글라스가 그래서 왜 염소를 죽이지 말라는 말을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해요. 도마뱀은 결국은 염소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아니면 염소가 아니라 다른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혹은 우리는 합리화나 일삼는 비겁한 똑덩어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종이어서 결국 좋은 점은 게임의 규칙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였다. 사실 이게 동물을 보호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인데 이곳조차 지극히 인간 중심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쑥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메시지가 쑥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아, 제가 읽은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무인도에 서식하고 있는 카카포라는 새를 찾아가는 내용이었어요. 이름 되게 무슨 코뿔소 같을 것 그죠? 되게 새네요. 뭐 좀 다른 무언가일 줄 알았는데 새였고, 심지어 앵무새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이라는 이름의 카카포 수색자랑 함께 코드피쉬라는 섬으로 가고 결국 카카포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되게 좀 녹색에 커다랗고 통통한 앵무새더라고요. 이때 책에서는 마흔 몇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그때 그 코드피쉬 섬에서 개체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쓸 때가 몇십 년 전이죠? 40년 82년대 말? 네. 네, 그럼 한 30년 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해갖고 개체 수가 125마리로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건 한두 달 전에 나온 기사인데, 카카포 게놈 염기 서열 순서 연구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카카포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카카포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글라스 애덤스가 물어봐요. 뭐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냥 잘 보존해서 후대로 넘겨주는 거고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유전공학이라는 게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딱 그대로 된 거잖아요. 네, 뭐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기사를 찾으면서 오, 좀 소름이 돋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와. 근데 여기서 더글라스 애덤스가 카카코를 되게 귀엽고 순진하게 묘사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순진무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녀석의 커다랗고 동그란 녹갈색 얼굴을 보고 있으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녀석을 끌어안고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BBC에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근데 웃긴 건 여기예요. BBC에서 동명다큐 라스트 찬스 씨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카카코가 자기 촬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마크인 것 같은데 짝짓기를 시도해요. 아, 근데 이거 영상을 보셔야 돼요. 그때 그 카카코 표정이 진짜 행복해. 막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딱 그런 표정인데 아, 막 싸대기 막 이렇게 때리거든요. 날개로. 근데 저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분노의 싸닥션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제가 읽은 양쯔강 돌고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돌고래는 이 은하수를 이해하는 시체이커를 위한 안내서와 관련이 많은 동물이기도 하고 또 우리랑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양쯔강 돌고래는 양쯔강에 사는 민물 돌고래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바이지라고 해요. 근데 저는 강에 돌고래가 산다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양쯔강이 흙탕물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소리에 의존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양쯔강에 이런 큰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음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막 프로펠러와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막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글라스 애덤스가 방문할 때 그때부터 보존 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2000년대 초반에 사실상 멸종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돌고래가 인간이 멸종시킨 첫 번째 고래라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잔인한 그렇다. 느낌. 네, 그래서 좀 그랬는데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좀 제돌이가 많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제돌이는 그 제주도 바다에서는 남방 큰 돌고래인데 지금 100여 마리가 이렇게 제주도 해안 근처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삥 돌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해안 근처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돌이가 불법으로 돌고래 수장에 팔렸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지금은 뭐 다 잘 적응해서 뭐 새끼도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그 MBC 스페셜에서 그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한 다큐를 방영해서 제가 그걸 봤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족관에 갇혀 있다가 야생에 잘 적응한 돌고래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수족관에서 일본에서 돌고래를 수입해서 전시하고 쇼에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돌고래는 되게 활동 범위가 넓어서 일반적인 크기의 수족관에서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고래를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바다에서도 충분히 돌고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인간중심적이에요. 제가 읽은 부분은 모리셔스 섬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희귀한 큰 박쥐를 보려고 로드리게스로 가려는데 여기서 만난 리처드라는 사람이 모리셔스 섬에는 더 희귀한 새들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모리셔스 섬에 더 머물기로 결심을 굳히고 이제 칼이라는 사람이 보호하고 있는 세상에 몇 개체 남지 않은 모리셔스 황조롱이들과 조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그냥 황조롱이도 있더라고요. 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근데 모리셔스 황조롱이 같은 경우는 1974년 6개체수인가 그 정도로밖에 안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다시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하고 수백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여기 나온 칼이라는 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2012년에 출간된 도도의 노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같고요. 그 칼이란 분의 노력으로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난 것이 마지막 기회라니를 읽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여기서 멸종된 유명한 새가 도도새이더라고요. 도도새는 앨리스에도 나오는 새인데 아마 그 이전에 멸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희귀함에 대한 고찰에 관한 문구였는데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귀하다면 누구에게 그렇다는 뜻이고 그 이유는 뭘까? 여기에 좀 이게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에필로그 있잖아요. 더글라스 애덤스가 쓴 에필로그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짧지만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지난 세월에도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자체로 중요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희귀함에 이끌려서 더 큰 값을 치르고서야 최소한의 것으로만 버텨야 하는 어떤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주는 내용이었잖아요.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희귀함 같은 거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서 돈 값어치를 매기는 그런 것도 되게 자본주의적인 사고이기도 하고 그런 걸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처드 도킨스의 추천사부터 또 인상이 많이 깊었거든요. 단지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라고만 환원할 수 없는 지점들이 환경론에는 당연히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해본 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생각해본 일이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의 삶에 밀리고 밀려서 부차적인 거로 치부되는 그런 어떤 생각 자체를 게을리한 탓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마음도 좀 저는 들었고요. 한번 다른 강의인데 어떤 강의에서 공감을 한 게 환경 문제가 굉장히 부차적인 거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생각이 되는 게 거의 공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천하태평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들도 실제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 말처럼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되면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되었을 때 뭐 우리의 삶이 망가져버리니까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의 비유처럼 바이올리니스트들의 건강을 위해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거랑 맥락이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금 당장은 관계없고 허황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라짐이란 개념을 생각해보면 좀 더 와닿는 게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인간들은 되게 인구정책 같은 것만 봐도 출산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걱정하고 인구가 좀만 줄거나 늘어도 막 대책을 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다른 그러니까 우리랑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는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인 것 같은 게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읽은 장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이런 본업하랴 뭐 후원을 받으랴 그거 감사받으랴 뭐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도 또 비리 같은 것도 비리같이 못 볼 꼴 보는 좀도 많은 삶인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지켜내시는 분들의 어떤 노고 같은 것도 이번 기회로 다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았고 젠더 감수성처럼 환경 감수성이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많은 분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되게 부차적인 걸로 치부된다고 말씀하신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번에 그 OECD가 그 삶의 질 지수를 발표했는데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환경 부문 37위였거든요. 네,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럴만도 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자살률 혹은 인구 추락률 이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이것을 부차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환경이 그 자체로 중요해야겠지만 우리 삶에 위협을 끼치는데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그 팟캐스트 이거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신기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는지. 근데 잔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감수성과 관련한 문제긴 한데 저는 이런 환경 관련 책 읽으면 항상 내가 어딘가에 대해서 되게 무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환경 분야는 진짜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 사실 자체가 좀 원래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요즘은 어떤 곳에도 해를 끼치는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안 부끄러운 인간 되는 게 되게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또 요즘 고민이 많은 게 그렇게 뭐 감수성을 높이고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하고 당위성을 인정하는 거랑 진짜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거랑 분명히 다른 지점인데 그 감수성을 갑자기 어느 사람이 느끼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느끼게 할 수 있을지는 진짜 네. 어려운 문제죠. 그 진짜 그리고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를 접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게 진짜 다 감수성이라고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정해진 법칙이나 수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젠더 감수성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이거 아닌데 하는 지점이 다 다른데 네. 그래서 감수성이란 말이 되게 맞는 것 같고 환경도 이거 아닌데 하는 지점이 다 각자 다르고 그런 점에서도 그런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일단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마지노선에서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 분량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 드디어 5권으로 마지막 마지막 권이네요. 네, 넘어갔고요. 8챕터까지 처음부터 읽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번에 읽은 마지막 기회라니가 BBC에서 다큐멘터리인가 TV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제작이 됐어요. 그거는 마크랑 스티븐 프라이랑 네. 같이 갔죠. 네, 2009년 거일 거예요. 네. 맞아요. 더글라스 에더스 하우 보고 오시면 됩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 지메일 보내주세요.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 @gmail.com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더 가이드 포 더 가이드고요. 트위터 더 가이드 포 42입니다. 오늘도 전파 낭비를 했고 불편에 끼쳐드려 죄송합니다.